우리나라에서 산림 조성과 보호 관리 사업에 이바지하는 과학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연구원에서는 바닷가와 같은 지역에서도 나무의 사륨률을 담보할 수 있는 유전자 전이에 의한 내염성 아카시아 나무와 뽀뿌라 나무를 육종하여 산림조성 사업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오동나무의 나무모 생산으로부터 옮겨 심기까지의 과정을 2년 내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산림조성과 관리사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산림과학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대적 특성과 조건에 맞는 나무 심기와 관리 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일으켜가고 있습니다.